우리 정말 좋았지. 근데 왜 지금이 돼서야 그게 행복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걸까? 무심코 거리를 걷다 우리가 즐겨 듣던 이어폰을 나눠 끼고 둘이 함께 들으며 웃던 그 시절 그 노래가 들려 한참 서있어 우리가 거닐던 그곳에 나 서있어 가끔씩 이래 네 기억에 젖어서 아직도 그래 우리 추억에 젖어서 혹시 너 나와 같아 돌아올지도 몰라 말도 안 되는 생각들로 난 다시 기대해 아직 혼자인 건지 그래 의문이 있는지 때론 우리 추억에 미칠 때 보고 싶은지 계절을 타고 또 눈물만 흘려 지우지 못한 문자를 보며 뒤늦게 후회해 둘이 하던 모든 게 혼자가 돼버린 지금 시간은 너무나 더디고 하루하루는 지겨워 나 사실 무서워 네가 잊혀질까봐 너무나 닮아버린 서로가 잊혀질까봐 고칠 수 없을 만큼 베겨버린 내 습관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먼지처럼 흩어져버릴까봐 나와 같은지 어떤 사이였으면 어땠을까 만약 사랑이 아니었다면 내 곁에 남아있을까 차라리 늦게 만나 더 좋은 내가 되어줄걸 아직도 매일 후회뿐이야 아마 넌 모르겠지 내 곁에 없음에 그때 난 몰랐었지 마지막 내 사랑임을 이렇게 아플 거면서 난 왜 너를 놓았을까 그렇게 사랑하면서 난 왜 널 보냈을까 아직 혼자인 건지 그래 의문이 있는지 때론 우리 추억에 미칠 때 보고 싶은지 돌아와 그때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 왜 그리 많이 했을까 우리 꼭 영원하자 그땐 더 행복하자 영원히 서로만 바라보며 우리 죽는 날에도 함께하자 이 약속 절대 잊지 말자 네 안에 결국 내겐 거짓말이 됐구나 네 안에 결국 나는 아픈 존재겠구나 잊지 마 단 한 가지 진실 우리 서로 사랑하고